오랜만에 왔더니 떨리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부터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온 소감은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빈말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 너무 예뻐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같이 너무 예쁜 얼굴 너무 반갑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성 지도자 다 좋죠. 우리 다 리더십 가지자고 이렇게 강연하는 자리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전부가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리더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저는 지금 팀장으로 있으니까 제 밑에 있는 팀원들을 이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지만 우리 10대 고등학생들 어떤 리더십을 도대체 가지라는 거야? 뭐 대학생이 되면 과 선후배끼리 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당장 그럼 발휘할 수 없는 리더십을 뭐 사회에 나가서 한 10년 뒤에 일에 닥쳐서 리더십을 지금 들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대, 20대, 30대 쭉 나이 들어서까지 전 연령을 관통하는 그 리더십에 필요한 덕목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겠다.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쿨몬미, 단단하되 유연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되 유연한 자세를 지니고 사는 것이 결국 리더십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붙인 건데 그럼 리더십이 뭐길래 제가 한번 몰라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남을 가르쳐서 이끌어야 할까요? 물론 뭐 부모가 돼서 자녀들 리더십 발휘해서 이끌면 좋지만 아마 서로 리더가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더십을 어디에서 발휘해야 하냐면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남이 하자는 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딱 정해서 그 방향을 내 주관대로 이끄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연륜이 쌓이면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리더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지금은 물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도 하고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도 하지만 결국은 내 중심을 잡고 가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그게 내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수 김연자 씨가 아모르 파티 불렀잖아요. 그 인생을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주어진 인생을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운명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려는 말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쿨몬미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지몬미랑 비슷하게 그냥 제가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쿨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근데 쿨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 말 뜻에서 벌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쿨한 느낌은 안 들지요. 그럼 쿨하다는 건 뭐죠? 쿨한 사람 우리 다 서로 되고 싶어 하는데 쿨한 사람 되게 막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리더십 되게 있어 보이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쿨한 사람은 뭐 뒤끝 없는 사람? 뭐 사소한 거에 째째하게 굴지 않는 사람? 아니면은 뭐 대범하게 시원시원하게 뭐 좀 성격도 보이시하고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쿨한 사람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단단하지만 유연한 사람. 단단한 거는 뭐죠? 내 안에 중심이 확고하게 박혀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저희 이제 뉴스 기사 쓰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에 올라가죠. 후배들의 상처 많이 받습니다. 기레기들. 뭐 알지도 못하고 썼어 어쩌고 저쩌고 답글 많이 달리죠. 내 안에 단단함이 없으면 상처받고 나 왜 기자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루에 욕 메일을 수십 통 받았어 뭐 막 그러면서 막 댓글 안 보고 살아. 연예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내 기사에 자신이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사가 충실히 취재를 했다. 자신 있게 취재했다. 누구보다 한 발 더 갔다.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취재한 사람들은 뭐 기사에 올라갔을 때 댓글 뭐 이상한 댓글 뭐 아니면 비판하는 댓글 뭐 좋은 댓글도 물론 있죠. 뭐 발전적인 댓글도 있죠. 아무튼 그런 여러 댓글이 달렸을 때 흔들리지 않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내 기사를 오해했나? 그럼 2탄을 써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아, 나 기사 못 쓰겠어. 나 왜 이거 왜 기레기 소리 들어가면서 기사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죠. 그만큼 단단함이 중요한, 이제 확고하게, 코어가 확고하게 박혀 있는 게 인생을 살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나 직업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우리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나 다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기자로 처음에 입사를 하면 뻔뻔하게 이제 단련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 아무나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거든요. 대통령도 만날 수 있지만 거리에 노숙자도 만날 수 있고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고 우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원하는 거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 게 기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하면 누구나 거치는 게 경찰서에 가서 기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막 경찰서 문 뻥 차고 들어가라, 뭐 형사님들한테 뭐 형님 형님 해라, 제가 무슨 20대 여성이 무슨 40대 50대 형사님들 막 잠바 입고 머리 스포츠머리 하고 앉아있는데 형님 형님 이러면서 얼마나 어색한지 말도 못해요. 진짜 막 잠이 안 올 지경으로 아, 나 내일 회사 가서 또 그 해야 되고 안 하면 선배한테 깨지고 그걸 또 하자니 차마 못하겠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만 괴로운 게 아니죠. 입사한 모든 그 언론사 KBS뿐만이 아니라 뭐 MBC, SBS, 뭐 신문사 뭐 다 똑같습니다. 쭈뼛쭈뼛 가서 물어보고 제발 하나만 알려주세요. 굽신굽신. 저 안 알려주면 선배한테 혼나요. 굽신굽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성실한 사람, 그리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 내가 지금은 초짜라서 잘 모르지만 나는 대표에서 왔고 나는 이걸 꼭 알아야겠으니 꼭 알려주십시오. 계속 부딪히면서 쓰러져도 무너져도 면박을 줘도 또 가서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결국엔 뭘 얻어오고 성과가 있고 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단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뻔뻔함도 배워요. 근데 그 뻔뻔함이 지나친 사람들이 간혹 무리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면서 많이 성장하고 그게 아마 기자 아니고 다른 여러 직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의사든. 그러면 유연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단단한 거는 사실 저는 한 30대까지는 다 쌓아놔야 된다고 봐요. 40대 넘어서 단단해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완고한 사람, 고루한 사람, 꼰대 딱 이렇게 찍히기 쉽습니다. 40대 이후부터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연함도요 갑자기 뭐 나이 들어서 유연한다고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애초에 성정이 까칠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뭐 나이 들어도 계속 그렇겠지요. 이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중심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잡더라도 이제 역지사지하는 모습.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거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연습해야 되는 과정이지요. 예전에 제가 아주 1년차 때 이제 주로 사건 사고를 담당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제보 전화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사무실에 막 앉아 있다가 제보 전화가 딱 와요. 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검은 연기가 나네요. 카메라 기자랑 저랑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한 5분 뒤에 갔더니 그냥 그 병원 뒤 공터에 쓰레기가 그냥 탔다가 그냥 꺼진 거예요. 쓰레기만 이렇게 좀 타다가. 한마디로 기사거리가 아닌 거죠. 아무 기사거리가 아닌 거죠. 장난은 아니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싸움까지는 아니고 사소한 이제 신경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보자가 전화도 했고 우리 여기 현장까지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쓰레기 탄 거 여기 그을린 거라도 찍고 갑시다. 근데 그 촬영 기자는 아니 기사도 안 낼 건데 뭐하러 장비를 꺼내서 일일이 찍고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지?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심통이 났지요. 아, 저 사람이 게으른 건가? 왜 안 찍어? 온 김에 찍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한 5분만 찍고 가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연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저 장비를 꺼내고 그런 걸 하는 주도권은 저 카메라 기자한테 있으면 제가 결국 찍고 싶으면 살살 달랬어야죠. 그러니까 이왕 온 김에 찍으면 찍는 연 우리 다 초짜잖아. 우리 다 1년 차잖아. 2년 차잖아. 연습도 하자. 카메라 찍는 연습도 해보자. 온 김에. 나는 기사 쓰는 연습을 할게. 그러면 선배들한테 보고하면서 오늘 이런 일을 했다. 지도도 받을 수 있잖아. 뭐 이런저런 막 다른 이유도 될 수 있겠고. 가령 뭐 제보자가 아까 확인 전화를 할 텐데 그때 너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무슨 말 할래. 그러지 말고 해보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살살 설득해가면서 찍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날이 확 서가지고 쟤 왜 일 안 해? 왜 나만 일해? 뭐 이런 훅 결국 저는 얻지도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구의 주장이 딱히 더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살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럴 때 성취를 해가는 사람은 더 유연한 자세로 잘 설득하는 사람, 네 의견도 옳지만 이건 어떨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은 성취, 뭘 더 얻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는 평소에 쟨 까칠해 이러면은 쟤 예민한 애야. 쟤는 오늘도 나한테 화를 낼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대화가 안 되겠지요. 평소에 항상 열린 자세인 사람, 아 저렇게 유연한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아 정말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 하면서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리더십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는 언론사가 몇 개 없어서 정보 제공 기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무슨 관에서 나라에서 뭐 3시에 발표 우르르 받아서 3시에 쓰고 뭐 어쩌고 지금도 조금 그런 기능이 남아있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없어졌어요. SNS가 너무 발달하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트위터로 막 페이스북으로 막 먼저 얘기를 해요. 기자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블로그 뭐 인터넷 통해서 전문 분야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18년째 기자하고 있지만 가령 뭐 한 분야 전문가 10년 동안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페이스북 뭐 블로그를 쓴다. 그 사람의 전문성을 저는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빨리 더 깊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너럴리스트한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권력 감시 기능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정보를 빨리 제공할게. 나는 뉴스, 뉴한 걸 제공하는 사람이야. 그런 기능은 이제 없어졌고 기존에 가진 권력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느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권력 감시 기능만 사실상 앞으로는 더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능력은 맥락을 짚는 능력,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내 전문 분야를 가지고 맥락을 짚는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요. 좀 더디게 찾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그 안에 서 실패하고 뭐 이게 아닌가 봐 저쪽으로 가보자 뭐 이러면서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찾았을 때 명확히만 가면 됩니다. 요새 뭐 아나운서 되고 싶은 분 너무 많죠. 지금 우리 후배들 다 너무 이쁘고 빛 반짝반짝 빛나고 꼭 아나운서 연습을 하지 마세요. 그 기자는 그래도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 하는 거지 말 잘하는 건 부수적인 능력이에요. 요새는 그 시청자들 눈이 너무 높아져서 컨텐츠가 없으면 바로 채널도 돌아가고 뭐 매체도 플랫폼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분야에서 실력으로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쯤 나중에라도 집에 가서 옛날에 우리 이기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뭐 그랬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찾는데 그게 내가 방송을 하고 싶으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래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중심이 서 있지만 참 겸손하고 유연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를 오히려 리더로 추앙해 준대. 이런 두 가지 뭐 그런 메시지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목적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는 있나요? 네, 저희가 5달 가까운 파업을 했었고 참여자가 한 65%, 35%는 참여 안 했죠. 저도 참여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뭐 결과를 다 빼고 보자면 결국 파업한 쪽에서 이제 그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장이 바뀌고 지금 많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뭐 전혀 시작 단계예요. 사실은 이제 기사를 후배들이 쓰려고 하지만 전에는 뭐 위에서 하라는 대로 위에서 이런 주제로 합시다 하면 후배들이 기계처럼 받아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래서부터 끌어올라가는 리더십, 그래서 후배들이 현장에서 발제하는 거를 전적으로 선배들이 받아주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양면이 있어요. 후배들이 5년 차 이하 기자들은 이제 경험이 좀 적으니까 막 좌충우돌 하면서 이것도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선배들이 이거 기사거리 안 돼, 휙 이렇게 던져버리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그래 일단 취재해보고 네가 못 미칠 것 같으면은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다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마추어리즘, 우리끼리도 내부에서 아직 아마추어리즘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 시청률로 모든 거를 얘기하긴 어렵지만 예전의 시청률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회복하긴 어렵지만 차차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또 이제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똑똑한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런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우리가 서서히 익히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은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배고플 것 같은데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